너를 위해 준비했던 반지는 책 읽고 내 손가락에만 남겨져 슬픔이 돌고 비가 왔으면 좋을 것 같아 내 눈물 감추게 울고 울고 또 울고 내 귀에 흐르고 있는 슬픈 노래소리가 주저앉아버린 내 심장을 멈추게 할 것 같아 떠나지 않는 사랑의 영혼이 나를 또 붙잡아 울고 울고 또 울고 사랑 사랑 날 버리고 간 사랑 사랑 사랑 기억과 추억 속의 사랑 힘이야 넌 나의 영혼인 걸 어떻게 살아야 너 없는데 나도 모르게 시켜놓은 네 커피 한 잔도 내 맘 가지 않게 식어버린 너처럼 차가워 이미 어긋난 사랑의 퍼즐을 또 맞추려 울고